예. 아, 예, 예. 민호 씨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네. 어, 옷, 어, 소재가 예. 아주 되게 좋은데요? 예. 옷 소재가 좋아요. 몰라요. 코디가 가지고 오는 거라서. 아, 예. 예. 아, 예. 마음에 드세요? 옷은? 예? 옷은 마음에 드세요? 뭐든지 공짜로 주는 거라는데. 받아야죠. 자, 리플 달아주세요. 예. 오늘도 리플. 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강풍이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 아이스크림 한 통으로 오늘 하루를 버틴 30대 독신주의자입니다. 절대 노처녀 아님. 평일날은 직장에서 대충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데요. 일요일은 빵 뜯어 먹기도 지겹고 중국집에서 1인분 시키기도 눈치 보이고 밥 해먹자니 도마, 칼, 밥솥 다 사야 되고 전자레인지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칼 안 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자신만의 자취생활 노하우 같은 것도 좋고요. 그럼 이만.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음악이 진짜 아깝네요. 네. 아, 음악이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저분이 네. 오늘 말이죠. 대기실에서 제가 봤는데 화장을 오늘 굉장히 진하게 하셨습니다. 오, 그러게 오늘 화장을 신부 화장 하신 거죠. 예, 되게 진하게 하셔가지고 예. 왜 이렇게 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방송에 좀 나오니까요. 예, 되게 진하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예. 아이고, 야, 청순할 때가 나왔는데 예. 예. 자, 그래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 사랑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김재동 씨가 이런 거 자주 소개해드렸어. 아주 짧고 간단한 거. 저한테도 오늘 예, 예, 왔군요. 예. 짧고 간단한 리플. 단 한 줄. 네. 왜 사세요? 그 다음 줄. 저런 리플. 야.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분. 이분도 아주 간단하고 짧게 한 줄. 전자레인지를 팔아서 도마, 칼, 밥솥을 사세요. 네. 그렇죠.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네. 예, 그거 팔아서 도마, 칼, 밥솥 사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승연 씨라는 분이 링거병을 들고 다니면서 포도당 주사를 맞으세요. 칼도 필요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링거병 좋습니다. 예. 좀 네. 이건 엽기적인 예. 그런 거네요. 저는 아이디 365진이라는 분입니다. 예. 365진. 예. 주일에 요리 학원을 다니세요. 학원에서 요리하면서 배우고 시식까지 하기 때문에 끼니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는 그렇죠, 그렇죠. 목적이 아니고 챙겨라. 거기서 시식을 하니까 그걸 예. 먹어라. 빈 도시락통을 가져가서 남는 음식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비참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는 그 양혜란 씨께서 그냥 일요일마다 선을 보세요. 선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사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날 점심이나 저녁은 해결이 되고 또 부모님도 선을 본다고 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효도도 하고 식사도 때우고 그러다가 혹시 압니까? 독신의 마음을 사라지게 할 남정네가 나타날지. 야, 이거 완벽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꼭 이런 데다가 말이죠. 예.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어요. 딴지를 걸어도 보통 거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걸죠. 아이디에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피범벅이라는 분이 어우 무시무시한 아이디 어우 심상치 않은데 그게 더 귀찮지 않나요? 화장해야 하고 옷도 이쁘게 입어야 하고 이것저것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하러 선을 봅니까? 굶지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혜란 씨가 이 리플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 밑에다가 또 리플을 달았어요. 제가 야. 선을 보라는 목적은요 식사를 때우려는 거지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꾸미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점점점점점점 딱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광주 피부문백이 아니죠. 그 밑에다가 또 달았습니다. 끌고 나가면 과연 그 남자분이 밥을 사주겠습니까? 이렇게. 예, 예. 아, 이분들 말이죠. 어디서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시켜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의 감정 싸움 말이죠. 야. 예, 이게 양혜란 씨가 광주로 내려가든지, 광주에 계신 분이 올라오시든지 해서, 예. 제 생각할 때는 이 두 분이 일요일 날 선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네. 예. 좋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예, 예. 이분은 아주 되게 유하게, 유하게. 뭔가 설득을 하는 설득을 아이디 성직자라는 분입니다. 네. 교회를 다니세요. 점심 줍니다. 네. 그렇다. 그럼요. 교회 가면 점심 줍니다. 그러나 우리 리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밑에 또 리플을 누가 달아주시냐면 동자승이라는 분이. 동자승이라는 분이 동자승이라는 분이 절에 오세요. 평일날도 드립니다. 아, 좋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아, 이 말이죠.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예. 아, 이 요 네 분을 모아야 됩니다. 굉장히 요거 모아서 우리 2주년 특집 한번 합시다. 양혜란 씨 광주 피범법. 그래서 둘이 막 싸우면 성직자가 나서요. 예. 교회 오세요. 예예예. 예, 예. 하여튼 뭐 예. 자취 생활하면서 밥 예.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힘들죠 이제, 진짜. 아우 밥 먹기. 저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 자취 이제 한 달 정도 하다가 방 청소를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뭐지 예. 더 이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예. 정말로 누울 예. 공간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방 청소를 하는데 그 즉석밥 있지 않습니까? 예. 즉석밥 봉지. 한 서른 개 나오고 예. 라면 봉지 한 20개 나오니까 이걸 앞에 놓고 이걸 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그 비참하지. 그리고 예. 그 즉석밥을 가지고 와서 그 집에 정말로 저도 도마하고 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왜 포기 김치를 사는데 잘못 사가지고 포기 김치를 사가지고 아. 라면이 쫙 끓었고 봉지를 쫙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딱 봤는데 포기 한 포기가 그래서 그게 도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라면 한 젓가락 먹고 그걸 이렇게 들고 와서 뜯어먹는 거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막 뜯어먹는데 텔레비전에서 러브레터를 해요. 제가 나와서 리프레해주세요 그러는데 우통 벗고 반바지 하나 입고 김치를 뜯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난지 이게 난지 네. 굉장히 좀 그 이상한 야.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많은 예. 분들이 예. 김주동 씨 근데 굉장히 이 동정 어린 시선을 아니요 그 동정할 필요는 없고 예.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예. 예. 그 자취하면서 그 힘든 게 근데 나중에 되게 예. 그 자기가 이제 자취 생활 청산하고 예. 뭐 같이 사는 사람도 생기고 식구들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절이 또 이렇게 되게 뭐 추억으로 분명히 나 저도 그 처음에 초창기 때 저도 서울 올라와서 멤버들하고 자취 같이 했거든요. 그때 뭐 지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쵸 진짜 지하 예. 해 안 드는 지하에서 예. 살았었는데.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서로 뭐 잠버릇이 어떤데 네. 뭐 양말을 벗어서 왜 저기 머리맡에 놨네 뭐 빨래 좀 잘해라 그렇죠 뭐 양말 빨래 락밴드들이 머리들이, 사오는 이유죠 양말 빨래 머리들이 그때 길었어요 다 머리카락이 무슨 여자방이야 완전 막 긴 머리카락들이 그냥 한 움큼씩 나오고 근데 그때 시절이 참 그때는 진짜 구질구질하고 아 이게 뭐냐 도대체 예. 우리가 사는 게 뭐 예.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도 외국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 알아들이 굉장히 심심해하신 것 같았어. 어디 외국 분이 계세요? 아 그 김정 씨 영어 잘해. Can you understand Korean?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Can you understand Korean?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거 이건 뭐야 지금 뭐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okay. What's your name? 에? 디모입니다. 그냥 하지 말자 한국말로. 할 필요 없어. 괜히.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히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 한국말 okay, 너무 잘하셔요. 오케이. Okay. Where from, please? 독일. 독일에서. Okay, 그럼 독일어 해야죠. 독일을 해야 되나? 오케이. Okay. 독일을 okay. 어떻게? 그러면 독일어로 합시다. 예예예 예, 예. 독일어로? Okay. 네. 독일어로 지금 저녁 다 됐죠. 오케이. Okay. Guten Abend, auf Wiedersehen. Okay, 네네네.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합시다. 네? 지금 독일어 한 거예요? 그럼요. 오, 나 알아들으시. 예. 오, 야. 일리베디. 오케이. 자, 김대동 씨였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